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아비정전은 왕가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1990년작이죠. 첫 번째 작품 열혈남아에 이은 왕가위 감독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왕가위의 영화적인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말을 쓸 때 딱 들어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에서 참패하고 국내에서 개봉됐을 때는 영웅본색 같은 그 홍콩 누아르를 기대한 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동 사태까지 벌어졌던 그런 후일담을 낳기도 했던 작품이죠. 하지만 이제는 왕가위의 대표작이면서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아비를 낳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상으로는 화려하지만 허점도 많이 보였던 열혈남아와 달리 아비정전 그 자체로 완벽한 소우주를 이룬 일종의 최초의 왕가위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으로 아비정전은 오후 한 가운데에서 두 인물을 만나게 하면서 뜸들이지 않고 불현듯 시작합니다. 왕가위 영화는 이렇게 문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곧장 사건이나 인물의 한가운데로 진입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발자국 소리와 뒷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발자국 소리란 것은 한 인간이 움직이고 난 뒤에 귀에 남는 흔적이라는 것이고 또한 뒷모습은 눈에 남은 어떤 과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결국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뒷모습을 응시하는 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인물의 마음속에서 있는 심리적인 파장을 과거의 시절로 그려내는 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쇼트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왕가위 감독의 이 두 번째 영화의 첫 장면은 첫 번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사운드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총격을 받아서 죽는 데뷔작 열혈남아의 라스신에서 왕가위는 사운드 몽타주로 대단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죠. 그 장면의 어떤 표현주의적인 사운드 활용법하고는 다르지만 아비정전의 이 첫 장면에서도 왕가위는 사운드를 무척 중시하면서 발자국 소리라든지 콜라 꺼내는 소리 같은 것을 또렷하게 담아내면서 일상의 사운드 한가운데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미학적으로 볼 때 아비정전은 열혈남아의 극점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쑥쑥 나아가는 영화라는 점이죠. 극 종반부에서 아비가 죽을 때 보게 될 기차 밖 필리핀의 열대우림 풍경을 보여주는 타이틀 시퀀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로스 인디오스 타바자라스의 Always in my heart라는 기타 연주 음악이죠. 자, 이 영화는 일종의 프레임 속 프레임으로 지금 두 번째 시퀀스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프레임을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조건을 통해서 새로 프레임으로 재창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이 흐르기 전에 나왔던 첫 번째 시퀀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장국영에서 시작해서 장만옥으로 끝났던 데 비해서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시퀀스는 같은 공간적 설정 속에서 반복하면서도 장만옥으로 시작해서 장만옥으로 끝나고 있죠. 즉 장만옥이 이미 전날 찾아온 장국영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퀀스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아비라는 인물을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묶어서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세 번째 반복적인 시퀀스까지 포함해서 세 시퀀스 모두 바람처럼 왔다가 홀연히 사라진 아비가 그 떠난 뒤에 남겨진 수리진이 의미를 곱씹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죠. 카메라는 시퀀스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인물을 크게 잡고 있고요. 클로즈업 속으로 인물 속으로 깊이 자막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유사한 시퀀스에서 장국영이 하는 말들은 그 바람둥이의 철저한 유홍용 작업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름지고 느끼한 말에 이 아비정전의 여자들은 사로잡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로서의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절박함으로서의 시간이 빚어내는 감정의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에 함께한 일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과거는 수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아마도 이 아비정전을 운명 지은 어떤 그런 분위기와 에피소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인상적인 이 영화의 어떤 시간과 기억에 대한 화두 같은 부분이죠. 사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한 현재는 지각되는 순간에 바로 과거로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제라는 것은 결국 과거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모든 헤어진 연인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추억 속에서 과거가 왜곡되고 재배치되고 과장될 수는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아마도 아비정전이 디디고 쓴 하나의 정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로 1960년 4월 16일 극중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날은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시퀀스가 나올 때,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것에 주목할 편이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요. 오후 3시는 사실 권태의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엔 아직 좀 멀고 그렇다고 힘을 내기에는 이미 너무 긴 시간을 보내버린 시각이라는 거죠. 그때 이런 이벤트를 일종의 이벤트를 벌이는 그 아비라는 인물은 어떤 속마음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 아비의 사랑은 권태의 산물이라는 것을 오후 3시라는 시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갑의 인물들은 순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전작인 열혈남아에서 30분만이라도 영웅이 되고 싶다고 절규했던 그 장하구에 이어서 1분을 온전히 함께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영화의 아비 그리고 수리진이죠. 그러니까 순간을 일종의 추억으로 그리고 정점으로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려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신 세 시퀀스 모두에서 장국영이 뒷모습부터 등장한다는 것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등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과거를 뜻하는 부위가 되는데요. 등은 일종의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추억을 위한 육체 영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는 구두점 같은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국영이 이 세 장면에서 전부 뒷모습부터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떠날 것을 예비해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만남 부분이 끝나고 본격 시작하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권태로운 현재를 보여주고 있죠. 수리진이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라고 물으니까 오래됐지, 잊어버렸어 라고 아비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수리진이 프롤로그에서 둘이 함께했던 그 1분을 영원히 잊질 못할 거라고 말한 그 내레이션이 이어진 뒤에 이어지는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장국영은 이전에 자신의 행위와 말을 부정하는 거죠. 생생한 처음 만남과 벽에 부딪힌 권태로운 현재가 날카롭게 대비되면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것이 아비정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새로 살 곳을 찾아야 된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안 들리는 척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죠. 여자가 수리지는 사실 아비를 얼굴에다 대고 직접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서 저랑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이런 말을 커튼 뒤에서밖에 물을 수 없는 어떤 수리진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신 그 장면에서는 커튼 봉하고 커튼 사이에 어떤 좁은 인위적 프레임 속에서 잔뜩 짓눌린 그녀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아비는 웬만해서는 여자와 눈길을 맞추질 않죠. 더군다나 지금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그 수리진의 눈은 완전히 외면해버립니다. 아비는 증오로 쏘아볼 때 빼고는 사실 눈을 맞추지 않는 인물인데요. 사실 왕가위의 많은 주인공들은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경삼림에서 왕정문하고 양조위가 대화했을 때도 그랬고 해피투게더에서 양조위와 장국영이 대화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타락천사에서 이과은과 여명도 그랬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무심하게 머리를 빗는 것은 그 아비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여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자기 어떤 그런 자아의 모습에 취해서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거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왕가위가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즉 거울이라는 것은 그 속에 비친 자신에 대한 어떤 인물들이 갖고 있는 팬터지를 반영하는 그런 소도구가 되는 거죠. 수리진이라는 장만옥의 극중 이름은 화양연화에서 장만옥이 맡은 배역의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영화를 연장선상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네이밍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는 그 술에 취해서 쓰러진 양어머니를 아비가 침대에 누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홍콩의 좁은 주거 공간을 다양한 앵글로 잡아내는 게 왕가의 영화들이죠. 아비 정전이라든지 중경삼님이나 타락천사 혹은 화양연화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 중에서 특히 화양연화를 보게 되면 그 홍콩의 좁은 주거 공간을 다양하게 잡아내면서 인물들 내면의 벽과 그들이 처한 사랑과 어떤 사람의 한계 그리고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를 그대로 암시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취한 침대 위에 양어머니를 거울에서 조금 전에 먼저 잡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동해서 그리고 지금 실제 모습을 잡는 쇼트가 나오고 있죠. 거울을 이용해서 공간을 넓게 쓰기도 하고 또 미장센을 입체적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울은 각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에 대한 아까 그 머리의 빛이라는 장면에서 보이듯이 환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울 쇼트는 영가의 영화에서 상당히 자주 활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거울을 제일 많이 쓴 영화가 중경삼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오슨 웰즈가 상하이에서 온 여인 같은 그런 영화에서 쓴 것처럼 화려하게 거울의 이미지를 사용하진 않아도 많은 영화에서 상당히 애용을 하고 있죠. 양어머니의 애인인 제비족을 이제 아비가 때려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역시 구타할 때도 욕실 안에 그 거울을 통해서 어지러운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역시 그 벽을 그 측면 그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그 벽을 측면 3분의 1 정도에 집어넣어서 찍는 촬영을 통해서 답답한 느낌도 주고요. 네, 유가령이 처음 등장을 했죠. 극중에 루루라는 인물로 나오는 유가령이 이 장국영이 망치로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쳐다보는 장면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일이 끝난 다음에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있는 아비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야매군 참 루루가 지금 욕실에 들어가서 제비족을 보는 그 장면은 사선으로 앵글이 기울기까지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사선으로 기운 앵글은 그 다음 작품인 중경삼님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지금 귀걸이를 만지고 있는 그 루루의 손을 인서트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망치를 짚는 그 아비의 손이라든지 귀걸이를 만지는 그 루루의 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을 따로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아비 정전에는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 표정이 있다고 믿는 거죠. 변하는 아비가 귀걸이를 탐냈던 그녀를 향해서 한쪽을 던져주죠. 여자는 귀걸이가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하나를 일단 귀에다 착용을 해봅니다. 나머지 귀걸이는 어디냐고 물으니까 장국영은 준비된 대사를 하는 거죠. 밑에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아비가 여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그물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타고난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할지 그런 방법이 무궁무진한 일종의 프로페셔널한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가령은 이 영화를 촬영했을 때 25살이었습니다. 현재 유가령은 왕가의 2046에서도 등장했는데 그때에서도 이름이 역시 루루였죠. 그러니까 수리진이란 이름을 가지고 화양연화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비정전에서 나왔던 그 장만옥처럼 똑같은 그 유가령이라는 배우를 2046에 쓰면서도 역시 아비정전에 썼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루루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사서독에서도 유가령이 나온 적이 있었죠.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유가령 자체도 유명하지만 양조위의 오랜 연인으로서 더 많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아비는 항상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빗물에 젖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는 버릇이 있는데, 사실 왕가위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계단 장면을 찍을 때 다른 감독들하고 좀 다르게 비스미 찍는다든지 가장자리로 몬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 가운데 놓고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 걸릴 수밖에 없는 계단이라든지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화면 정중앙에 놓고 아예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찍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피해갈 수 없는 지형 지물을 이렇게 아예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찍어내는 데서 왕가위 감독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집세 이야기에서 아비가 경제적으로 큰 불편 없이 사는 한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수리진에 비해서 로루는 솔직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품위는 느껴지지 않는 대단히 개방적인 여자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비 같은 어떤 프로페셔널한 바람둥이는 성격별로 여자들을 각각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리진처럼 어려운 여자는 나름대로 매일 연이어서 이제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 노력을 들여서 정복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루루 같은 여자는 우연히 만난 첫날, 지금 보는 것처럼 단번에 장난치듯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끌어안고 장난을 치고 키스를 함으로써 단번에 관계를 진전시켜버립니다. 아비정전은 유난히 클로즈업이 많죠. 이에 대한 질문에서 왕가위는 클로즈업을 자기가 선호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키스를 앞두고 있는 장면에서 아비는 루루의 코를 누릅니다. 그렇게 상대의 코를 눌러서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서 이제 키스를 준비를 하는 거죠. 장난스럽게 루루가 입을 계속 다물고 있다가 숨을 참지 못해서 어느 순간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덮치듯이 아비가 키스를 하게 되고, 지금의 그 키스 앵글 자체도 맹수가 사냥감을 덮친 것처럼 좌우가 아니라 위와 아래로 두 남녀의 입술이 상하로 포개지도록 클로즈업에서 연출합니다. 남성의 정복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키스 장면 연출인데요.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키스 장면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루와 아비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육체에 탐닉하면서 장난치듯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기 직전에 창문으로 그 아비의 유일한 친구인 장하구가 들어오게 되죠. 극중에서 장하구는 이름을 따로 갖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커멘터리에서 계속 장하구라고 제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하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장하구는 그 왕가위의 첫 영화 열흘 남아에서 유덕화와 함께 주연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곽부성, 여명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홍콩에서 소사대 천왕으로 불렸던 배우인데 상당히 큰 동작과 풍부한 표정으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아비정전은 사실 대단히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버려졌던 그 마음의 어떤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굴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허무주의적인 파국을 향해 몰아붙였던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런 그런 감상주의를 대단한 미학적인 표현력과 캐릭터의 조각력으로 설득해내는 게 바로 왕가위 영화의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공간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등장하는 필리핀에서 로케이션한 분량을 빼게 되면 이야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장구경의 방에서 펼쳐지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특정 공간을 특정 공간을 바깥에서 보여주거나 크게 보여주는 설정 쇼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구경의 방이 허다하게 수도 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장구경의 방이 들어있는 건물의 외양을 잡은 설정 쇼트는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장구경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루루를 통해서 두 번 등장할 뿐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맞춰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분대듯 그렇게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루루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있는데요. 아비는 여자에게 절대 허투루라도 장난으로라도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침대 위에 이렇게 자기의 팔 하나를 베고 누워있거나 혹은 머리를 늘어뜨리거나 하는 이런 아비의 포즈들을 보면 아비라는 인물이 얼마나 권태에 찌든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화 속에서의 시간을 보면 이번엔 밤이긴 하지만 역시 또한 3시입니다. 권태로운 시간이죠. 밤 3시를 또 본다면 새벽은 아직 멀어서 새날을 시작하기엔 또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하루를 마감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이 바로 밤 3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아비는 새로운 여자인 루루를 만나서 지분되고 있는다는 거죠. 아비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물론 어머니로 상징되는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체험 때문에 삶 자체가 황폐해진 인물입니다. 수많은 여자의 사랑을 끌어들이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사랑을 믿지 않는 캐릭터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이 아비는 사랑에 가장 굶주린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랑의 형태는 다 짝사랑이고 등을 바라보는 사랑인데 유일한 예외가 아비죠. 하지만 아비는 아예 사랑이 없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내내 그 동시 녹음된 이 시퀀스에서는 내내 그 뒤로 시계 초침 소리가 기묘한 리듬을 내면서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의 어떤 리듬 같은 것이, 소리 같은 것이 이 두 사람 관계에 찍을 어떤 마침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어떤 불안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진도 그렇고 루루도 그렇고 이 두 여자 모두 아비는 처음 유혹할 때와 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난 다음에 권태로울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시점에서 나온 이 장면들조차 아비가 자신들을 유혹할 때의 장면과 혹은 욕심을 다 챙기고 난 뒤에 권태로운 장면만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첫 만남을 끝내고 주변 이웃 몰래 루루가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 장식 없는 그 둥근 벽시계를 얼마나 그 왕가위가 애호하는지를 보여주죠. 심지어 이를 닦는 중년 여자까지 등장하고 이렇게 그 둥글고 흰 장식 없는 벽시계는 소품으로 상당히 애용되고 있습니다. 루루를 밖에서 장하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계단에서 말을 겁니다. 사실 사랑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상대가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역시 지금 거울에 비친 어떤 루루의 이미지 이후에 이 장면에서는 루루를 바라보는 장하구의 시선이 중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 영화에서 상대가 마음속으로 쏙 드러나는 순간 같은 것을 지금 이 쇼트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춤추는 루루를 바라보는 장하구가 바로 그런 순간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비를 사랑하는 루루를 사랑하는 장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사실 모든 인물들이 서로 누군가의 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딱 하나 등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역시 아비인데 그 아비는 누구도 보고 있지 않고 그저 먼 과거 속에 상실된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왕가위는 대강 스크립트만 쓰고 나서 대사는 촬영할 때 만들어서 배우에게 그때그때 주는 어떤 즉흥적인 연출법을 시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후에는 왕가위 감독의 거의 모든 영화에서 이런 연출, 이런 연기 지도 방법으로 영화가 찍혔죠. 근데 이러한 어떤 왕가위의 연출 스타일이 처음 제대로 시도되고 활용된 것이 바로 이 아비 정전에서였습니다. 왕가위 영화 속 남자들은 지금 보시는 아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골초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권태롭게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시 발 없는 새에 대한 내레이션을 한 다음에 LP를 틀고서 혼자 러닝셔츠 차림으로 만보춤을 추는 아비가 나오죠. 아마도 이 아비정전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CF에서 패러디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는 본 적이 없어도 이 장면만큼은 다들 본 적이 있는 그런 장면이 되죠. 거울을 보고 혼자 춤을 추는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스적인 그 장국영의 모습을 멋지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정전에서의 최고의 의상은 흰 러닝셔츠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러닝셔츠를 입고 움직이는 어떤 인물들, 아비의 모습 같은 것이 영화 속에 대단히 강렬하게 나오죠. 조금 전에 보신 그 만보춤을 추는 아비의 모습에서 나왔던 그 만보춤곡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입니다. 1932년도에 그 멕시코 음악가인 로렌스 발세라타가 작곡한 곡이죠. 당시에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엘레나에게 바친 곡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후에 브라질의 기타 듀오인 로스 인디오스 타바라자스의 연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곡입니다. 그날의 지나마 조금 전에 보신 그 만보 춤을 추는 장면 직전에 장국영이 아주 유의하게 봤어야 할 어떤 내레이션이 나왔었죠. 내레이션은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늘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평생 꼭 한 번 땅에 내려왔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라는 어떤 유명한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절한 장국영의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게 조각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이고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장국영이 2003년도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떨어져서 만우절날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는 이 아비정전을 통해서 바람 속에서 쉴 수밖에 없었던, 단 한 번 내려오면 그 순간에 죽는 그런 발 없는 새의 이미지였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왜 자신의 애인을 때렸는지 양어머니가 아비에게 따져 묻고 있죠. 근데 이 영화의 지금 이 장면의 대화 장면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찍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위 감독은 대화 장면을,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찍을 때 숏을 나눠서 찍지를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거의 유일한 예외로 샷과 반응샷으로 나눠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어머니는 그래 실컷 미워해라, 그럼 적어도 날 잊지는 못할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왕가위의 인물들은 잊혀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유사 연인적인 관계로도 보이는 기묘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이 양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는 반적화인데요. 반적화는 6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홍콩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 자신의 아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비정전에서의 그 경험과 사례와 아주 유사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서 캐스팅됐다고 하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루루는 장하구에게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비와의 관계에서는 루루가 약자였었죠. 그래서 아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가슴 졸이면서 항상 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루루였는데요. 지금 이 또 장하구와의 관계에서는 아비가 자기에게 그런 것처럼 루루가 장하구에게는 자신만만하게 행동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게임은 결국 덜 사랑해야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 캐릭터 중 하나인 유덕화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30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유가령이라든지 장하구라든지 유덕화라든지 이런 중요 인물들을 이 영화의 서두부에 소개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과 달리 서두부에 전혀 소개하지 않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있을 때 느닷없이 하나씩 집중적으로 소개해가면서 그 인물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일종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 등장법을 왕가위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아비정전의 맨 마지막에서 보시면 양조위라는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를 중요하게 등장시키면서도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훗날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속편을 암시하는 장면으로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통적인 드라마처럼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 왕가의 영화들의 특성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던 경찰인 유덕화가 아비에게 알려주는 거죠. 유덕화 역시 극중에서 이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음성 해설에서 유덕화라는 장하고처럼 유덕화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텅 빈 벽에 벽시계 인서트가 자주 생기고 있는데요. 왕가위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함께 1분간 시계를 쳐다보는 남녀였을 정도로 시간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것이 소품으로도 벽시계를 자주 활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영화 속의 남자들은 사실 아비를 제외한 남자들은 아비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들을 처음 발견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사랑을 키워갑니다. 장하고가 루루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고 유덕화가 수리진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비는 수리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게 집착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많아서 자기는 누구를 좋아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차갑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리진은 아직도 수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루가 넘겨다 보는 시선으로 훔쳐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이 시퀀스의 루루의 첫 등장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상당히 많은 그 시퀀스에서 등장인물들은 뒷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또 다른 여자인 루루가 있기 때문에 수리진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밖에 둔 채로 당신의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아비는 말한 채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집에 들어와서 수리진의 물건을 챙겨줘야 되는 아비는 이것저것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그 옷장에 달린 거울에 비춰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루루는 태어남을 가장하려 하지만 자기가 새로 보게 된 자기 남자의 또 다른 여자의 모습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좌불안석하면서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을 침대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벽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므로 인해서 훨씬 더 좁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어떤 그 화면 짜기를 보여주고 있죠. 슬리퍼를 건들거리는 루루의 발을 인서트한 뒤에 그 슬리퍼 역시 수리진 것이니까 벗어라라고 이제 아비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루루가 드디어 말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루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수리진처럼 담아두지 못하는 여자죠. 그래서 있는 대로 자신의 말을 퍼붓게 되고 그 퍼붓는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수리진이 들어와서 아비를 사랑하는 과거의 여인과 현재 여인 사이에 첫 번째 대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아비라는 이름은 60년대에 그 서양물을 먹고 서양화된 반항적인 젊은이를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이었다고 하죠. 왕가위는 그런 의미를 얻기 위해서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의 아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열혈나마를 비롯한 허다한 왕가위 영화에서 자주 보였던 구도죠. 일종의 열려진 그 문과 벽을 사이로 전경에 한 인물을 배치하고 후경에 또 다른 인물을 배치해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구도를 왕가위 감독은 상당히 자주 활용을 했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다라고 여자를 달라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못을 박는 아비의 대사가 나왔었죠. 이거 자신이 분명히 그 잘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덜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게임에서의 덜 사랑한다는 이유로 권력자이니까 여자 앞에서 함부로 구는 어떤 아비의 행동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 영화 속에서 아비를 사랑하는 두 여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캐릭터입니다. 수리진이 일종의 물 같은 어떤 내성적인 여자라면 루루는 불 같은 대단히 솔직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랑 앞에서 이 루루는 비굴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애교를 부리는 듯 난 저 여자처럼 바보가 아니라고요 하면서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고 비굴하게 놀러앉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자기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 아비 같은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비참함을 느끼더라도 끝끝내 남느냐, 아니면 수리진처럼 아픈 마음을 안고 떠나느냐, 이 두 가지 심정이 있는 건데요. 이런 매달리는 연인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된 것이 아비정전의 하나의 정서입니다. 사실 유가령은 조금 전에 그 장면을 찍을 때 나라면 절대 나가서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버텨서 그 장면을 안 찍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왕가위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마지못해서 그 장면을 찍었다는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의 골목길이죠. 장만옥이 혼자 있고 그 장만옥에게 그러니까 수리진에게 유덕화가 경찰인 유덕화가 순찰을 돌다가 다가갑니다. 이 장면의 맨 시작은 그 버스 정류장의 표지를 걸고서 위에서 내려 찍는 부감으로 시작했죠. 영화 속에서 그 왕가위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울 때 가장 처연하고 가장 비참한 심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이 영화가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이 장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로 기록되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위쪽 끝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고즈넉한 그 주택가였는데 경사가 매우 급했고 그 산 중턱에 있어서요. 그리고 매우 조용했고 무엇보다도 그 영화 속에서도 묘사되는 것처럼 높은 돌담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이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영화를 위해서 따로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뭐야? 장만옥의 발을 잡으면서 이 시퀀스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 반복적인 두 번째 시퀀스입니다. 똑같은 그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에서 밑에를 내려 찍으면서 부감으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작하고 있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일종의 시적이고도 어떤 반복적인 그런 시퀀스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은 그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그 수리진과 아비가 처음 연달아 세 번 만났던 그 첫 장면에 이어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의 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 연결은 같은 공간 속에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변하는 관계를 인상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묘사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렌지를 먹고 있는 그 유덕화에게 다가와서 택시비를 빌려갔던 그 전 장면의 수리진이 와서 돈을 갚는 거죠. 전 시퀀스에서 내렸던 비는 내리지 않고 이 시퀀스에서는 역시 그렇지만 여전히 밤입니다. 지금 이 시퀀스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처음에 내리 찍었던 그 버스 표지판을 올려 찍으면서 시작하죠. 그러다가 떠나는 수리진을 비치고 나서 카메라를 틸트 다운하면 그녀의 뒷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는 유덕화의 뒷모습이 상반신으로 그 시퀀스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유덕화를 내려다보았던 수리진으로 시작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떠나는 수리진을 올려다보는 유덕화로 끝내는 이 시퀀스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교감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위 두 시퀀스 모두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고 또한 전체를 조감하는 롱샷으로 시작해서 인물의 발이나 등을 비추는 일종의 미디엄 사이즈나 혹은 클로즈업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쓸쓸함 같은 정서를 가장 잘 포착해내는 왕가위의 카메라 운용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카메라 감독은 크리스토퍼 도일이었죠. 유희강 감독이 연출을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평 감독의 소개로 크리스토퍼 도일을 카메라 감독으로 새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왕가위의 모든 영화들은 크리스토퍼 도일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로 찍혔습니다. 공중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두고 유덕화에게 다시 수리진이 찾아가는 세 번째 시퀀스죠.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절절한 아픔을 마치 고백하듯이 밤거리에서 울면서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손과 발 등 이런 것을 따로 찍어내는 방식은 로베르 브레송이 인물을 담아내는 방법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부터의 어떤 영향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인물을 특히 등장시키거나 혹은 인물로 끝날 때 클로즈업을 하면서 어떤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따로 인서트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뭐 그 장면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겸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열혈나마의 방법에 비해서 이 아비정전의 카메라는 훨씬 기술적으로도 카메라 워크가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영화이고 또한 그 샷의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롱테이크가 많게 되죠. 지금 이 시퀀스도 장만옥의 발을 따로 앞에서 클로즈업으로 잡으면서 그렇게 이 시퀀스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장만옥이 등을 통해서 먼저 소개가 됐고요. 역시 유독 그를 맞는 유덕화의 모습도 등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장면에서 그 장만옥과 아비와 수리진이 그 복도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을 엿들 때의 루루 모습을 떠올리신다면 그 루루 역시 뒷모습을 통해서 그 엿든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좀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면 사실 이 영화는 결국 등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등을 어머니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면서 돌아보지 않고 필리핀에까지 갔을 때 어머니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걷는 그 아비의 등을 비추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포함해서 이 영화는 결국 등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비라는 그 남자를 잊어버려라 라고 유덕화가 충고를 할 때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수리진이 소리를 지르죠. 시련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이 사실 떠난 연인들을 떠올리게 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영원함을 말하면서 속삭이면서 달콤하게 아비가 다가왔지만 지금은 떠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순간에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크게 울리게 되고 그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면서 시련과 단절을 시간의 이미지와 함께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레이션에 가깝게 순간이 짧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더군요 라는 수리진의 말이 이어집니다. 삶에서 사실 기억되는 것은 언제나 시절이 아니라 순간이죠. 자기의 기억 속에서 계속 연거푸기하는 어떤 순간이 있게 마련인데 그 순간이 바로 추억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그런 순간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영화를 등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 장면의 상당 부분을 다 뒤에서 두 사람의 등을 투샷으로 잡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영화를 지금 찍고 있죠. 특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밤거리를 걷는 장면이면 반드시 주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엑스트라라도 넣게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엑스트라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연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도 거의 없고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들만으로 그 사람들만을 등장시키면서 영화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덕화와 장만옥의 관계만 영화 속에서 연달아 지금 다섯 개가 연달아 시퀀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 혼자 이제 유덕화가 기다리고 있는 시퀀스까지 포함하면 무려 여섯 개의 시퀀스가 유덕화를 위해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에피소드별로 특정 인물에게 몰아주는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물이 여럿이면 이곳저곳 갈마들면서 관객들이 특정 인물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끌고 가면서 묘사해주는 게 일반적인 드라마 작법인데 왕가위는 사실 그런 전통적인 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순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에게 시퀀스를 몰아주면서 에피소드를 정리하고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방식의 구성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 둘을 등을 따라가면서 잡던 카메라가 등을 연민으로 응시하다가 지금 구도가 바뀌어서 앞쪽에서 잡고 있죠. 유덕화의 전체 이 영화에서의 출연 장면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중반부의 출연 장면이 집중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쪽에 갔을 때 얽히면서 아비와 함께 어떤 모험을 겪을 때에 그때 유덕화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비 정전에서의 유덕화와 비슷한 유사한 인물이 중경삼림에서 나왔던 양조위 캐릭터죠. 두 사람은 똑같이 경찰관이고 또한 두 사람이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격도 극 중에서 비슷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감독이 장기간에 걸쳐서 만드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정한 캐릭터들이 배우들을 달리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은 텅 빈 거리의 모습 같은 것이 아비 정전의 어떤 느낌을 결정짓는 어떤 그런 인서트 쇼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시퀀스를 보시면 거의 포토 몽타주처럼 다양한 앵글 속에서 움직임이 적은 유덕화를 담은 쇼트를 연이어서 연결해서 그의 내레이션과 함께 그의 속마음을 아픈 속마음을 그려내고 있죠. 이어서 역시 이 시퀀스의 마지막도 쓸쓸히 밤길을 걸어가는 유덕화의 뒷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뒷모습을 남긴 채 사라져가는 인물들의 어떤 비감 어린 표정 같은 것을 그 뒷모습의 어떤 표정 같은 것으로서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의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시퀀스로 유덕화의 이야기, 유덕화와 수리진의 어떤 짧은 사랑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 하나의 단편 영화처럼 들어있는 구성이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이쯤 되면은 중경삼님의 한 에피소드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아비정전에서부터 내레이션을 이 왕가위는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내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인물들의 소개말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영화 속 왕가위 영화 속에 사실 거의 모든 대사들은 사실상 독백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레이션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이스오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그 강력하면서도 문학적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 영화 속에서 그것이 내레이션 기법인데 이런 내레이션 기법을 왕가위만큼 잘 활용하는 감독들도 드물게 되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말하는 것이 왕가위의 인물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는 루루에게 바닥 청소를 시키고 루루는 마지못해서 그 아비의 집 바닥을 걸레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남자의 방을 닦는 그 남자의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그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 사랑의 어떤 다른 표현 같은 것으로서 자주 반복되는 어떤 왕가위적인 클리셰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경삼림에 나오는 왕정문이라든지 타락천사에 나오는 이가은도 역시 이 영화에서 루루처럼 청소를 하게 되죠. 권태 찌든 아비의 표정과 냉소적인 말투에 질린 루루는 좀 웃을 수 없나요? 라는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 건네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비는 웃지 않는 캐릭터인데 사실 처음 유혹할 때 살짝 이렇게 웃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웃지 않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의 아비라는 캐릭터입니다. 여다해 고마워. 여자가 당신을 버려막을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말을 하니까 같이 가는 척 몸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아비와 양어머니가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인물들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하거나 귀걸이를 착용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팬터지에 젖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어머니는 아비에게 그 사랑해주는 자기를 줄 남자를 찾아서 떠나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앞에 양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양어머니가 왜 내 애인을 때렸냐라고 따지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장면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장면까지 이 양어머니와 아비가 대화하는 장면들은 다른 그 대화 장면들하고 달리 그 유독 그 샷과 반응샷으로 일반적인 대화의 어떤 그런 장면처럼 나눠서 찍혔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왕가위는 웬만하면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카메라로 이렇게 옮겨다니지는 않고 그냥 다양한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의 인물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사 장면에 변화를 주는 것을 더 선호하죠. 아비에게 이 양어머니는 이 장면에서 나한테 좀 더 잘할 수 없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의 모든 여자들은 양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비에게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비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친모를 왜 알려두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비가 양어머니에게 따져묻는 상황이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보면 관객은 아비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황폐하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이런 과거에 거대한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한 인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가위 영화의 초기작들에서는 그 아버지 캐릭터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캐릭터는 어떤 짙은 그리움을 드리운 그림자로만 남아있습니다. 열혈남아에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아비정전에도 그렇고 초기의 두 영화에는 아버지라는 캐릭터 자체가 영화 속에서 그려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타락천사가 나오면 뭐 타락천사의 그 금성무라든지 혹은 해피투게더의 양조위 같은 인물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인물로 나중에는 그려지게 됩니다. 장국영은 1989년도에 그 홍콩 쇼 비즈니스계에 대한 환멸로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인기에 절정해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로 갔던 장국영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국영 자체가 그런 화려한 쇼 비즈니스계에 너무 깊숙이 침윤된 삶을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은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충분히 평화로운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장국영이 자기네 삶의 어떤 열맘증과 무료함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장국영을 계속 찾았던 그 홍콩 쇼 비즈니스계의 그 인물들이 계속 장국영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장국영이 1년 만에 그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홍콩으로 돌아와서 처음 출연한 작품이 바로 아비정전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 장국영의 나이는 33살이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장국영만큼 그 허무와 무기력에 깊숙이 젖은 캐릭터를 생생히 그려낸 배우도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이 아비정전을 통해서 이 장국영은 그해 홍콩 금상장 남우주연상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장국영은 왕조위와 왕가위와 함께 모두 세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아비정전이고요. 이후에 동사서독 그리고 해피투게더까지 모두 세 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양조위와 함께 왕가위의 인물들을 대변하는 그런 페르소나가 되었습니다. 중경삼님의 양조위가 맡았던 배역 그리고 타락천사에서 여명이 맡았던 배역도 사실은 먼저 이 장국영한테 제의가 갔었던 그런 배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국영이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서 두 작품의 주인공 자리를 거절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생모가 남겼던 편지를 읽고 그 장소를 생모가 있는 곳과 생모의 상태를 아비가 짐작하게 되는 그런 쇼트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아비가 비밀을 알게 된 아비가 문을 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그리움의 대상으로 어떤 풀리지 않는 원체험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어머니에게로 떠나가게 되면 남겨진 어떤 텅 빈 공간 속에서 그 양어머니가 돌아보는 장면으로 이 시퀀스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할 때 당시 왕가위는 열혈라마가 적어도 이 국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열혈라마의 성공의 일환으로 어떤 확고한 지위에 올라서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당시 홍콩 최대 스타 6명을 한자리에 모으는 이 영화의 어떤 기획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작사가 전폭적으로 그 지지를 하면서 그 제작사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본인이 어떤 건 예술적인 완벽한 통제권을 가진 상황에서 지금 이 아비정전을 연출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 영화의 제작사는 그 매우 흥행성이 뛰어난 일종의 대중적인 누아르를 기대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열혈라마의 몇몇 그 뭐 포장마차 시퀀스라든지 마지막 액션 시퀀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독특한 어떤 뛰어난 그런 대중적이면서도 화려한 새로운 테크닉을 왕가위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제작사의 기대와는 달리 왕가위가 이 전편과는 전혀 다른 시적이고 그리고 매우 모더니즘적인 영화를 내놓고 나니까 대중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흥행에 참패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대중들이 기대한 것은 화려한 액션 누아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액션 장면이 거의 없는 데다가 사실 뭐 이렇다 할 플롯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시적인 운율로 진행되는 기묘한 리듬의 영화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영화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왕가위는 3년 가까이 홍콩 영화계에서 완전히 말썽꾼으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방금 그 장하구에게 필리핀에 갈 계획을 알려주고 장하구가 오랫동안 탐을 내왔던 자신의 그 노란 자동차의 열쇠를 아비가 넘겨주면서 자기의 계획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죠. 이어서 루루가 솔직하게 이를 데 없는 루루가 아비가 소식을 끊은 채 사라져버리니까 수리진을 찾아가서 아비의 소재를 캐 물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여자는 이제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대면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대면은 수리진이 아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올 때 그럴 때 잠깐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서 난동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루루에게 수리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젠 당신이 울 차례군.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인물들의 심리와 또는 구성이 짜여지는 것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수리진이 혼자 울었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는 루루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두 번째 시퀀스인데요. 왕가위는 특정 시퀀스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부감샷으로 내려 찍으면서 설정샷을 잡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 이 열혈라마에서도 보시면 열혈라마의 첫 장면 자체가 아파트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유덕화를 지금과 같은 그런 부감의 설정샷으로 내려 찍으면서 자기의 영화 경험을 경력을 시작했던 일이 있었을 정도였죠. 이렇게 한 시퀀스의 첫 시작 쇼트를 부감으로 잡고서 인물이나 사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왕가위가 즐기는데요. 지금 보신 그 장면도 역시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는 이 시퀀스 역시 시작 자체가 위에서 내려 찍은 부감이었습니다. 루루는 그는 나보다 너보다 나를 더 좋아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수리지는 지금 울어야 될 사람은 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가 누구를 진짜 좋아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등돌림을 당해서 실연의 아픔을 곱씹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마음이 다급해진 루루는 아비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하기 위해서 양 어머니 집에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비의 소재를 물어보지만 모른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이 아비정전은 온통 실연으로 가득 찬 영화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실연을 시키고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연 당해서 쓸쓸히 등을 보인 채 사라질 수밖에 없던 사람의 등을 응시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등돌림을 당한 사람들의 아픈 내면이 이 영화의 거의 전부인 작품이라고도 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영화에서 이 장면에서 루루는 장하구라는 친구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수리진이라는 자기의 이전의 연적도 찾아가고 마침내 그 아비의 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가지만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커튼으로 만들어진 세로 프레임 속에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쓸쓸히 퇴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전 시퀀스들에서 시퀀스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덕화가 그렇게 퇴장한 것 같은 똑같은 포즈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이 중요 캐릭터 중에서 유가령이 연기한 루루라는 캐릭터만 유일하게 내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외향적인 캐릭터이기도 한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이 다 각각의 자마다의 내레이션을 하는 그런 왕가의 영화들 속에서 꼭 한 명씩 내레이션을 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루루라는 캐릭터가 그렇고 중경삼님에서는 왕정문이 아무런 내레이션을 하지 않죠. 그리고 해피투게더에서는 장국영이 내레이션이 없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장하구에게 루루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서 다 그 아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하구에게 갑니다. 그리고 장하구에게로부터 아비가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듣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한 루루는 화장품을 부수고 거울을 깹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팬터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소도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고 깸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처참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수리진이었고 두 번째는 유덕화였고 세 번째는 루루였던 그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아픈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시련을 설명하는 식의 구성과 편집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중심에 아비가 있긴 하지만 이 영화의 구성과 편집 방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의 시련으로 아픈 마음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몰아가면서 인물별로 시련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부터는 진짜 이 장면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장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시련을 당해서 슬퍼하게 되는 사람의 사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시련으로 정처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루루가 걱정이 돼서 장하고는 자동차를 타고 따라갔던 건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빗소리가 사운드로 무척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빗소리라는 것은 사실 뭐 아마도 시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장국영이 죽어간 그의 차를 타고 따라갔던 장하고의 원래 마음은 그의 차를 모는 것으로서 자기가 그 사람의 장국영의 그 아비의 상황을 대신할 수가 믿었던 거고 그런 문에서 남겨진 루루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녀의 어떤 그 격렬한 그 시련의 아픔을 보면서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그 루루의 따귀를 때리면서 자기의 어떤 아픔을 토로하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장면의 마지막은 그 루루가 필리핀에 가고 싶어요 라면서 아비만을 생각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죠. 이 장면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장하구. 아까 설명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는 사람은 장하구니까요. 이 시퀀스의 주인공인 장하구는 차를 팔게 됩니다. 팔고 루루에게 그 돈을 건네주죠.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공허롭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아비를 못 찾게 되면 돌아와 달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의 그 루루와 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왕가위 감독 스스로가 할리우드 B무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관계의 묘사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장하고 녹백하는 장하고를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의 형식은 이 장면의 그 심리적인 주인공은 장하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면에서 장하고는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느닷없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 비워진 그 소파에 남겨진 그 빈자리를 카메라가 비춤으로써 장하고의 허한 마음과 아픈 시련의 상처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퀀스에서 혼자 남겨지게 된 루루는 그 판 차값을 전달받고 혼자서 홀쩍이면서 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그 내재적인 문법을 따라간다면 이번에 울 사람은 지금 울고 있는 루루가 아니라 진짜 울어야 할 사람은 장하구라는 것을 영화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영화 잡지 키노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왕가위가 이 영화에서 비선형적이고 또한 등장인물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는 식의 스토리 진행을 하게 된 것을 가브리엘 마리케스의 소설에서 영향을 받고 차용한 방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 장면이죠. 필리핀까지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어머니는 아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래서 만나주지 않는 친어머니에 대한 아비의 내레이션이 아프게 깔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 영화는 등에 관한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등에 관한 영화라고 할 때 그 정점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왕가위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곤 하는데요. 이 내레이션은 내레이션 속에서 아비가 나도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레이션 할 때 방금 전에 그 화면의 속도가 정상 속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번 들려줬던 로스 인디오스 타바자라스의 그 기타 듀오죠. 기타 음악이 애잔하게 깔리게 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Always in my heart라서 항상 내 마음속에 라는 곡이 되는데 항상 그 이 아비의 마음속에 어떤 아픈 체험의 원체험으로 깔려져 있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죠. 그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하나만 고른다면 바로 아마도 지금 이 장면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친어머니의 집을 빠져나오는 이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두 주먹을 꼭 쥔 채로 일종의 삶에 대한 결기와 오기 같은 것으로서 마음을 닫아건 채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 아비의 뒷모습을 아프게 담고 있죠. 아마도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비의 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의 뒷모습만으로 영원히 아들을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는 유덕화가 선원이 되었죠. 선원이 되어서 그 필리핀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좀 재밌는 것은 오게티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주인이 건네준 열쇠가 206호실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덕화가 열고 들어가는 방은 204호죠. 그런 식의 어떤 뭐 오게티 같은 장면들도 영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인물이 프레임 안으로 그 걸어 들어오는 도입 쇼트의 경우에는 그 발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죠. 또는 밤거리에 이제 서성이는 그 수리진처럼 특정 시퀀스의 마지막을 찍을 때도 그 여자의 발을 찍으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는 이 여성을 포함해서 그 이 바로 직전에 그 나왔던 그 여성을 포함해서 루루도 수리진도 다 그렇게 한 번씩 발만 보이면서 등장하거나 퇴장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 캐릭터의 발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는 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인물들을 다루어내는 왕가위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머니를 못 만나고 나서 그날 뭐 이제 허무한 마음에 아픈 마음에 거리에서 이렇게 취해서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는 왕가위의 아비의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취해서 쓰러질 때 거리 여자가 장국영의 지갑을 털어서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을 뒤로 빠진 카메라의 셔트로 롱셔트로 잡은 것을 보면 유덕화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뒹구는 남자를 보고 유덕화는 그 남자가 이전에 수리진과 그 관계를 가졌던 아비라는 남자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죠. 그러나 이제 만났을 때는 당분간 그것을 모르는 척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보게 되면서 아비를 자기의 숙소로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쉬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가워요, 이. 유덕화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거의 뭐 4분 이상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장면 속에서 두 사람은 사실 서로 몰라보는 척하죠. 아비가 정말 유덕화를 몰랐던 건지는 극중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유덕화는 아비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만 겉으로 알지 못하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 중에서 홍콩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 두 사람이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군 이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 속에서 아비는 나는 체질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왜 선원이 됐냐는 물음에 유덕화는 떠돌고 싶어서 선원이 됐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아비를 제외한 남자 캐릭터들은 전부 다 이름이 없죠. 상당히 중요한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장하구도 극 중에서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고 지금 보시는 유덕화도 극 중에서 아무런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캐릭터인 양조위조차 뭐 단 한 컷에서 나와서 그렇겠진 하겠지만 역시 극 중에서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 필리핀에서 상당히 많은 장면들을 찍었다 그래요. 근데 돈도 워낙 많이 들였고 그렇게 해서 공들여 찍었는데 왕가위 감독 자체가 상당히 일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한 면도 있었고 또한 스스로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필리핀 로케이션 장면들 중에서 아비의 불행했던 그리고 드라마틱했던 가족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풀어지는 부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편집 과정에서 전부 다 버리고 지금 같은 형태로 남았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국영이라는 그 탁월한 배우를 생각하실 때 2003년에 장국영이 그 투신 자살을 통해서 자기의 짧은 46살의 삶을 마감을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떠올린 영화들이 팬마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 본색에서의 그 패기만만한 경찰관으로서 그 경찰관 동생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실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한 그 천녀위원회에서의 어떤 백면서생 같은 그런 깨끗하고 선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도 떠올리셨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걸 생각한다면 이 패왕별이에서 워낙 열연을 했었기 때문에 이 패왕별이에서 우희 역을 맡아서 데이 역을 맡아서 완벽하게 그 경극의 배우와 경극의 배우로서의 삶과 실제의 삶을 헷갈리면서 파국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데이라는 캐릭터 역을 맡았던 패왕별이를 떠올릴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캐릭터의 강렬함으로 따진다면 해피투게더에서 동성애자인 캐릭터로 나왔던 그 해피투게더에서의 모습을 떠올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날이 만우절 날이었죠. 4월 1일 날 장국영이 투신자살로 죽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장면이 바로 이 아비정전 속의 한 장면이었죠. 그게 뭔가 하면 아비정전에서 영화 속에 죽어가면서 들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극 중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그 발 없는 새에 대한 모티브가 이 장국영의 이미지를 어떤 결정짓는 어떤 이미지가 아닐까 그 모습 어떤 그 모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국영이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연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이 가장 뛰어나게 잘 만들어낸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사실은 그 아픈 마음을 감싸면서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차가운 바람둥이 캐릭터 그렇지만 속은 대단히 비어있고 상처가 많은 캐릭터를 정말 뛰어나게 연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정전과 해피투게더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장면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기교적으로 화려하게 찍힌 장면입니다. 1분 20초가량이 찍힌 롱테이크 장면인데요. 거리를 일단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아주 유려하게 올라서 식당에 앉아있는 장국영과 유덕화의 대화 장면까지를 담아내는 이동 카메라 쇼트죠. 스테디캠으로 찍은 장면인데 사실 왕가위는 스테디캠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 아비를 발 없는 새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속에서 이 거리를 낮고 빠르게 날고 계단을 거쳐서 비상하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은 아주 유려하고 또 리드미컬한 스테디캠 이동 카메라 쇼트로 찍혔습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비는 자기가 도둑맞은 여권을 새로 위조해서 위조받은 여권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잠시 그 유덕화를 남겨두고 위조받은 여권을 받기 위해서 뒤로 가게 됩니다. 소란스럽게 인물들이 들어오고 레스토랑 안을 채우는 것이 흡사 웨스턴 영화 속의 어떤 그 바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톤으로 그려져 있죠.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완벽하게 위조된 여권을 아비가 전달받게 됩니다. Now, where is my money? Money. I don't have your money. 그러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대를 칼로 찔러서 그렇게 할부림을 한 채 여권을 받아내는 것으로써 이 아비가 터무니없이 일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의 유일한 액션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전편에서처럼 이 액션 시퀀스를 스텝 프린팅으로 찍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왕가위는 스텝 프린팅으로 화려하게 주목받은 테크니션인 만큼에 이 장면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텝 프린팅으로 아주 화려하게 찍은 그런 액션 시퀀스를 기대했었을 텐데 왕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작품인 동사서독이라든지 중경삼림 같은 작품에서 현란하게 스텝 프린팅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자제해서 단 한 장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왕가위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 테크닉을 그 장면이 설사 자신의 전매특허처럼 자리매김한 테크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테크니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액션 시퀀스에서는 그저 빠르게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근접거리에서 액션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유덕화가 총을 쏠 때는 흡사 컴퓨터 게임의 어떤 슈팅 게임의 어떤 그런 시점 쇼트처럼 사격 장면을 시점 쇼트로 촬영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 사람의 도주한 다음 이후에 그 기차 실내 장면이죠. 실내 장면의 첫 장면은 기차의 실내 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부감으로 위에서 내려 찍으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화에 아비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기차 시퀀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아비는 무척이나 대책 없는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냉소적으로 즐기면서 기다릴 정도의 그런 허무주의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여권을 위조받은 여권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렇게 도망을 침으로 인해서 자기를 도와준 유덕화까지 위험에 넣고 그런 기차를 타고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그런 대책 없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같이 겪게 된 유덕화는 아비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빈정대듯 그렇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실 아비는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죠.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다 이러면서 발 없는 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유덕화는 그것은 순진한 아가씨들에게나 통하는 거다 라고 면박을 줍니다. 유덕화가 다음 역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문에게 물어보러 가게 되죠.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전에 난투국에서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있는 아비에게로 들어가서 밤 기차에서 그를 총을 쏘아서 그에게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아비의 장면 바로 뒤에 인서트되는 장면이 과거의 한 장면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액수를 받기로 하고서 양어머니가 어린 아비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그 양어머니의 내레이션으로 인서트하는 거죠. 근데 피격후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그 사이에 이상하게 이 장면을 넣은 것이 좀 묘하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아비의 머리에 떠오르는 회상 장면도 이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비로서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렸을 때의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강렬하게 이 장면을 인서트한 이유는 그 장면이 아비의 삶의 색깔과 운명을 결정해버린 과거의 어떤 원체험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자신의 삶을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순간에 강렬하게 인서트를 하는 그런 편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장면들은 매우 어둡게 찍혔죠. 그래서 이 열차 이렇게 정신은 까무룩히 멀어져 가고, 그리고 날은 더워서 땀은 줄줄 흐르게 되고, 움켜쥔 배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조명은 어둡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라는 허무하고 황폐하게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의 마지막의 어떤 배경을 빚고 있는 거죠. 이 장면 속에서 죽기 전에는 뭐가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처럼 동트는 창밖을 비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의 내레이션은 뭐 한 마리 새가 있었다. 죽을 때까지 날아다니던 한 마리 새. 그러나 그 새는 어디도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아비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발 없는 새 이야기는 두 번 영화 속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 내레이션에서는 그 이야기가 비틀리면서 애초에 그 새는 죽어 있었다는 식으로 내레이션이 이어지게 되죠. 창밖에는 이제 동이 터오면서 필리핀의 열대 밀림이 이미 그 시퀀스 타이틀 시퀀스에서 보였던 그 장면이 풍성하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여러 번 연주됐듯이 로스 인디오스 타바자라스의 Always in My Heart가 기타 연주로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열대 밀림의 화면 자체는 새가 되어서 보고 있는 아비의 시선을 담긴 일종의 어떤 가지 못한 어떤 자연의 이상향 뭐 이런 것을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새에 대한 내레이션은 사실 아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적인 결론을 내린 것에 해당하는데요. 이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카프카의 말이었습니다. 카프카는 내 삶은 태어남에 대한 망설임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비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아비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작년 4월 16일 오후 3시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유덕화가 아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그녀를 다시 만나면 내가 전부 잊었다고 말해줘.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야 라고 아비가 말을 남깁니다. 아비는 결국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잊은 척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 둘의 대화 장면을,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아비의 목소리는 보이스 오버로 화면 바깥에서 처리가 되고 카메라는 유덕화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뜩이나 이 죽어가는 그 아비와의 대화가 마치 죽은 자와의 대화인 것처럼 영화 속에서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화면에 잡히는 유덕화의 모습은 이 기차가 달리면서 그 그늘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계속 그 빛과 어둠이 얼굴 속에 조명을 드리웠다 걷었다 하면서 삶과 죽음이 갈마들면서 흐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마지막 순간에 길게 이어지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아비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은 아비 얼굴을 카메라가 비추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필사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앞모습은 결국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비 스스로가 남긴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그 새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내레이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퀀스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아츠라는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기차로서 시퀀스가 마무리하게 되죠. 이후에 이어지는 새 시퀀스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한 후일담의 형식을 지닌 시퀀스들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금 보시는 이 시퀀스에서는 루루가 아비를 찾아서 필리핀의 그 차이나타운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역시 또 후일담처럼 매표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수리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세 개의 시퀀스는 이 다음에 나올 그 양조위의 시퀀스까지 포함한 마지막 세 개의 시퀀스는 원래 애초에 2부로 기획되었던 이 아비정전의 두 번째 속편의 내용을 준비하는 일종의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정전의 그 말 많았던 마지막 시퀀스, 마지막 라스트 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그 뭐 영화의 미장센이나 인물의 동작이나 이런 것에서 공들여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천장이 되게 낮고 상당히 물건들이 많이 놓여있는 실내의 작은 방에서 이전에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등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인물인 양조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그때 양조위는 옷을 잘 차려입고 손톱을 다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양복을 꺼내 입고 매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조위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아비가 그랬듯이 머리를 빗고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나가면서 이 시퀀스가 끝이 나게 되는 건데요. 꽤 긴 이 하나의 테이크로 찍힌 이 롱테이크를 통해서 이 양조위라는 인물을 아주 성심성의껏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서 영화의 마지막을 삼고 있습니다. 이 양조위가 나오는 장면에서 흐르는 곡을 부른 그 가수는 매연방인데요. 매연방은 이 노래의 제목이 Days of Being Wild입니다. 바로 아비정전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 왕가위는 처음 의도했던 2부작의 속편을 암시했던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일종의 브릿지처럼 전편과 후편을 잇는 그 장면으로서 이 마지막 장면을 삼은 겁니다. 원래 아비정전은 그 문화 대혁명 시기를 거쳐서 1967년도에 끝나는 그런 2부작으로 기획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 남은 두 여인인 수리진하고 루루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삼아서 영화를 펼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양조위는 장만옥을 사랑하는 도박꾼으로 이 2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속편을 아마도 다시 영화로는 볼 수 없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양조위가 단정히 몸을 치장을 하고 그리고 또 불을 끄고 나가고 이런 일종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일종의 미완성 작품인 것처럼 아비정전을 기억할 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이런 공들여서 찍었으면서도 미완성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불을 끄고 나가는 이 어떤 이후를 예비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의 묘한 느낌이 이런 마지막 엔딩이 또 아비정전의 쓸쓸함에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저의 음성 해설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微笑着的嘴，为愿继续的嘴。